지어주네. 낙순물 떨어지는 내님 목소리, 외로운 창가에서 나를 부르네. 야비야 구운 비야 밤새 내려라. 그리는 내 맘도 끝이 없다. 비야 비야.